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음없어요 좀더 끝하세요 예쁜 건 넌데 왜 내가 피곤한 거죠 You are not an ordinary girl 보기 드문 여자인 girl 아이 신경 쓴듯 안 쓴듯 무심하게 맞추니 method의 fashion I like your detail girl 자칫 free해 보여도 자기 일엔 철저한 You're a sexy professional 미적이란 날 따뜻하게 만들고 새로운 너에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드는 너 어느새 내 속에 온도가 돼 내 삶의 방식이 모토가 돼 새하얀 비늘과 자켓과 눈동자기 따뜻해 비좁은 내 마음의 관역을 단번에 명중하다니 참 솜씨가 좋군 넌 주변인에겐 해도 부모님께 걱정 친구에겐 열등감 just butterfly in my stomach 우직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여기 남자 한 명 입덕되네요 No way out of here 더듬한 입술과 잘록한 허밀라인 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I lose my mind 오지마 You are not